갈수록 멀어지는 것만 같아 애써 잡으려고 해도 멀리 있는 너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너의 모습 너를 보내야만 하는 아픈 기억을 갖기 싫어 나를 떠나려고 하지만 그런 힘든 표정 짓지만 너를 잊어야만 하는 게 싫어 날 혼자 버려두지만 이젠 외면하려 하지만 한순간만이라도 나는 너의 품에 안겨 머물고 싶어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게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려 하는 네가 난 미워 미치도록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 않게